in mind, no. You're ready. I'm ready. Yeah. Okie dokie, yo. Is that true? Yes. Okie dokie, yo. Is that true? Yes. Okie dokie, yo. Come on, ho. Yes. Okie dokie, yo. Say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누가 마다해 넓은 마당에 엄마 무시한지 23부터 계획한 고문 긴 보고선 으리리하지 꿀 빠느라 바빴어 너가 정신 없대 난 볼 때만 기다려 을대 파란 신호 앞에 Mustang yeah. I want some cheesecake yeah. I want some that president YG의 cheesecake 연중 무휴일 개미처럼 생방 행사 팬사 당최 없는 공백 난 이놈의 길을 어디에다 방출해 학창시절부터 연예인가 행선지를 묻지 마 따라오기엔 벅차 넌 내가 될 수 없어 계속 빨빨거려봤자 내 수저가 금수저로 보이면 병원 가봐 네가 라식해봤자 네 비전은 여전히 흐릿해 바이바이 돈과 명예 중 하나 골라 한치 고민 없이 난 몽땅 쓸어 담아갈 거야 엄마야 이제 맞고 나가서 놀아 And she said Is that true? Yes 오기도기 yo okay. Is that true? Yes 오기도기 yo oh, yes. 정말로 정말? Yes 오기도기 yo Say la la la la la hey. La la la la la 알몸으로 태어나 옷한벌 건져 짠소 그게 다행이면 내 당초에 난 음악 안 건드렸다고 You know? Sure 배부르고 등따신 예술가로 거듭나게 모든 랩은 비트메이커들 후방죄 뿌리고 살 것만 느려선 안 돼 끊임없이 혀를 굴리고 잠에 들기 전 상상에 무시건 R&BD도 끌어당김의 법칙 아무 부끄럼 없이 나의 자질을 보여주었지 스타 지망생들의 top model 보고 배워라 나의 월계 왜? 가사에서 싸가지를 찾아 색안경 끼고 봤자 입체감만 살아 개떼처럼 몰려 물어 뜯어봐라 I don't give a shit 너의 진달래 꼬사 뻔해지려 뻗어 웹에 국한되지 않아 분야를 넓혀나가 난 우리 엄마와의 유자 식상 팔자 넌 샘나서 미치고 팔자 돈과 명예 중 하나를 골라 한치 고민 없이 난 몽땅 쓸어 담아갈 거야 엄마야 이제 맞고 나가서 놀아 And she said Is that true? Yes 오기도기 yo okay. Is that true? Yes 오기도기 yo okay. 정말로 정말? Yes 오기도기 yo Say la la la Okie-dokie, yo. Is that true? Yes. Okie-dokie, yo. Okay. Is that true? Yes. Okie-dokie, yo. Oh, yes. 정말로. 정말? Yes. Okie-dokie, yo. Say la la la. Show me the money. Jamez. Over. Take that. Peace out. I'm out, y'all.